Used to keep it cool, used to be a fool. All about the bounce in my step. Watch it on the news, what you gonna do? I could hit refresh and forget. Used to keep it cool.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11월 넷째 주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3주 특별 편성된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은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대학원생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원생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 의견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라디오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노동 문제를 고발하는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시즌 3 두 번째 이야기. 일할 땐 노동자, 다치면 학생. 대학원생의 삶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대학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기업? 공기업? 창업? 대학원?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대학원생의 삶은 취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학원생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대학원생의 삶을 살펴보면 거의 직장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학원생은 정시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다하면 퇴근을 합니다. 일이 있을 땐 휴가를 내고 여름엔 정기 휴가를 떠나죠. 그들은 팀 회의에 참여하고 실험실 관리, 행정서류와 보고서 작성 같은 일도 수행합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학생 연구원 또는 연구 노동자라 불리며 일하는 대학원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엔 대학원생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학원생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일할 당시 대학원생들로부터 우리는 노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하는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환경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거나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대학원생들. 그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은 없는 것일까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 현장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터 연구 현장까지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대학원생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연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혹은 대학원생들이 업무를 하던 도중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019년에 한 대학의 연구 현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원생 여러 명이 다쳤고 그 치료비는 약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전해졌죠. 하지만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미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사고 이후 산재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대학원생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최근엔 연구 과정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음에도 이 중 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다 연구실 공동통장에 반납해야 했던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탓에 대학원생 노조에선 대학 내 대학원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요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노동자고 사람이라는 외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아, 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삶.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대학원생을 비롯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속 많은 분들이 좀 더 양지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2021학년도 2학기 마지막 정규 방송을 장식해보려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지금까지 보도의 최미나, 기술의 성예은, 저는 아나운서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날 잊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으니 봐.